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.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.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처.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좁혀라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비가 새 좌.